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baby baby 내 상상 안에 이름과 함께 스마일은 없네 baby 아직 그림 모르는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타도 다 질 뿐